남조선 인터넷 신문 민중의 소리가 7월 29일 사설에서 정부가 지난해에 일본군 성노예 문제 합의에 따라 성노예 피해자들을 지원한다는 명목에 그 무슨 재단이라는 것을 끝내 내왔다고 하면서 일본군 성노예 문제와 관련하여 굴욕적인 재단 조작을 강행한 괴뢰 당국을 비난했습니다.